영원한 걸 바랬는데 그저 말뿐이더라.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내 생각 알잖아. 쳐다보는 눈빛 같이 밥을 먹고 난 뒤 괜히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늦게 나갈 준비 전부 다 알고 있어 너 봤잖아 내 눈치 Girl, hey. Don't feel the same 나도 알잖아 우리 예전 같잖아 oh. 생각만 더 야해 아직은 듣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Ooh. 이게 최선이었어 goodbye Ooh. 지금 아니면 될 것 같아 우리 여기서 아름다운 작별이 영원한 걸 바랬는데 그저 말뿐이더라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내 생각 알잖아 헤어지자 우리 그만하자 우리 다시 널 못 볼까 더 세게 널 교환하 보고 싶었었다만 왠지 모르게 너 앞에서 freeze 다시 난 아직도 너 아름다워 baby 숨이 더 이상 쉬어질 때 너가 다시 나타나주길래 뭐 역시 내가 했던 거 그대로 돌려주네 yeah. 솔직히 난 그냥 너가 행복해 순해 yeah. 너가 봤듯이 너 앞엔 더 이상 나답지 못해 적도 없었지만 These are the words in my mind 영원한 걸